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 측에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 측에서 미르보를 현지 지도하신 68 기념 보고회가 18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황해북도 신계, 곡산, 수안군의 농업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최 46, 1957년 6월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 측에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 측에서는 미륵벌 개간의 원대한 구상을 나누시고 당시의 국영 신계 종합농장의 거룩한 용도의 자옥을 새기신 것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 생애의 전 기간 여러 차례나 현지 지도하시면서 미륵벌 건설을 위해 크나큰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